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인사 나실 때에 주님의 팔을 의지합시다.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합시다. 아멘. 주님의 팔을 의지합시다. 박수로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은혜의 셀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팔에 안기어 영원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사랑의 주님이시며 심판의 주님이신 그 주님 앞에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인간인지라 인간이라는 핑계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복되는 죄악을 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이 모양 저 모양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늘 외치지만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떠들어대면서 주님 정말로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인, 말로만 나의 중심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외치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앞에 한 발 지금까지 저희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된 모든 습관들 하나님 낱낱이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 많으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일생을 오직 주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직 우리가 적은 일벌로 주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 보며 아버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헤아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지혜가 그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이라도 저희들의 작은 입술 벌려 주님을 전하여 하나님께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우리의 정신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시간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유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사모합니다. 주님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자원 생명교회를 심히 사랑하시는 주님, 표태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점점 자연 만물은 아름다운 계절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5월달이 이제 내일부터 5월달 시작하는데요. 5월은 참 주변이 표현대로 하자면 분주 복잡한 달입니다. 우리가 찾아뵐 것도 많고 인사드릴 것도 많고 가족들께 여행도 한 번쯤 가야지 욕 안 들을 것 같고 그런 계절이 또 이제 5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5월을 그저 분주복잡하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화목함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의무감으로 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정말 기쁨 안에 이루어지는 소중한 일들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들어있는 중심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의 모든 시계를 다시 맨 처음으로 마치 퇴업을 되감듯이 감아서 처음으로 한번 돌려놓은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내 믿음이 어떻게 출발하는 것이 좋을까? 나의 믿음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 또한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서면 좋을까? 우리가 3분 복음 제시나 이런 것들을 알지만 평생 그 사람 앞에 3분 복음 제시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백지 전도 같은 것이 있지만 뭐 늘 그것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좋은 이 관계들을 이끌어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각자 각자의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이런 것을 조금 되돌아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세운다라고 할 때 조금 공부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되돌아볼 때 나는 지금 어디에 있구나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치 텅 비어있는 것만 같은 그 우주 속에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리셋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Invitation to abundant lif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John chapter 10 verse 10.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누군 나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그러는겁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바로 여러분이죠. 바로 여러분과 접니다.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NLT 버전, NLT 버전인데요. 거기 보시면 The thief's purpose is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My purpose to give them a rich and satisfying life. 이걸 이제 우리말로 옮겨보면 도둑의 목적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다. 나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나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부요함과 만족스러운 삶을 주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부요함입니다. 아멘. 생명의 풍성한 말입니다. 생명. 죽었던 자가 되살아나면 어디 목숨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었던 경제가 되살아납니다. 죽었던 재정이 되살아납니다. 죽었던 건강이 되살아납니다. 죽었던 삶이 되살아납니다. 아멘. 무너졌던 모든 관계가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요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더 넘치게 주시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아, 내가 앞으로 무엇을 받겠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앞으로 어디로 이끄시겠구나.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요함을 주시려는 주님께서 나를 가난함으로 이끄실까요? 만족스러운 삶을 주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불평불만으로 이끄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합니다. We must understand His purpose for my life.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은 부요함과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이 부요함과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달라져야 합니다. 옛사람이었다라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라고 하면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거룩해 하심으로 훈련 받아지고 날마다 거룩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A rich 생명. This means unconditional love. 이 생명,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때문에 사랑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널 사랑해.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해. 네가 예쁘기 때문에 사랑해.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해. 네가 착하기 때문에 사랑해. Kinds of love. There are three kinds of love. One is because of. 그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떠나면 사랑도 떠납니다. Another one is if. 또 다른 사랑은 만약에. 만약에 네가 행동을 바꾼다면 내가 사랑할게. 만약에 네가 이걸 고친다면 사랑할게. 만약에 네가 열심히 한다면 사랑할게. 만약에 네가 엄마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널 사랑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If.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를 바꾸고 어디까지 그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데 말입니다. But his love in spite of.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삶을 바꾸지 않았어. 너에게는 사랑받을 이유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엇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뭔가 내가 보기에 사랑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야. 네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내 말을 듣고 뭔가 열심히 바꾸고 왔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무엇인가를 바꾸기 전부터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었고 네 속에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내가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었다. Bible said, Jesus died for us, then we were sinners.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확증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잊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어떠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더 넘치게 satisfying life, satisfying life, 더 넘치게 그 만족스러운 삶. A meaning of life, a purpose of life we can understand, we can receive. 우리가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Some people said, I'm useless.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난 쓸모가 없어. My life is painful. My life is fail. 누군가는 내 인생은 고통이야. 내 삶은 실패야. 난 정말 끝났어. 내 삶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주길 원하십니다. 내 삶에 잃어버렸던 의미와 내 삶에 놓쳐버렸던 목적을 되찾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You are important person.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얼마나 소중했냐면 나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야 했고 나와 여러분 때문에 그분은 맞으셔야 했고 그는 굶주리셔야 했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했었고 나와 여러분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죄인처럼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 생명을 기꺼이 버리셔야 할 만큼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부모나 친구도 난 쓸모가 없다고 하고 넌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고 너는 늘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안 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넌 소중해. 난 너에게 언제나 항상 조건 없는 사랑을 준다. I tell you, you are important. You are beautiful. You're wonderful. 주님께서는 너는 정말 소중하다. 너는 정말 아름답다. 너는 정말 놀랍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음.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내 속에 무엇인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죄인이랄지라도 주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겠죠. 모든 종교가 우리를 믿어라, 우리를 믿으라고 하죠. 우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순간 구원의 은혜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지, 예수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뭘 줄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믿음은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무엇인가 받는다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에게 주시는 천국 영생의 선물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으십시오. 이미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Three doors to come to God. Lifestyle, experience, or priestess, or study, or research. 우리가 이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는 세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활의 양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체험이나 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탐구하거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모태신앙 같은 경우가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미에, 승에, 그리고 지혜, 오준이는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엄마가 그 전에 좀 믿음 생활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은 생활 양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딱 태어났는데 부모가 예수를 믿습니다. 잘 믿든 못 믿든 그건 둘째고요.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교회 가는 게 어려서부터 뭐 선교원을 가고 뭐 기독교 유치원을 가고 그냥 주일학교를 가고 이게 그냥 나한테는 아무런 고민이나 생각 없이 그냥 시작된 겁니다. 꼭 내가 예수를 간절히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요, 생활 양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Our children, they have Christian lifestyle because of our parents, because of. But if you don't have no meaning of life in Christianity, if don't have experience of life about Jesus, they will leave faith. 그들이 기독교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교회를 떠납니다. 중학생 정도 되면 떠나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 떠나고 대학생이 되면 반드시 떠납니다. 반드시 떠납니다.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끌려옵니다. 근데요, 대학생만 딱 되면 머리 컸다 이거죠. 그때 되면 반드시 떠납니다. 안 떠나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제 세상으로 가서 어릴 때는 기독교 문화에서 자기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했었고 그냥 그렇게 봤었지만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믿음이 내 삶에 의미를 주지 못하고 이 믿음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반드시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몸이 너무 아프다가 기도를 받아서 병이 떠나거나 혹은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나서 내가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떤 체험으로 신앙은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거나 체험으로 뭐 병이 떠나거나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분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 병이 나았는데요, 기적을 봤는데요, 삶이 어떤 뭐 체험을 했는데요. 예, 그래도 체험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의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 내가 정말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이런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믿음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병이 떠났어도 아무리 문제를 해결받았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한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한번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좀 매력적이야, 내가 여러 종교를 살펴봤는데 아, 이 종교 참 매력적이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뭔가 이 세상을 해방시키는데 예수의 정신이 좀 매력적인 것 같아, 내가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신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을 열심히 연구해서 뭔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혹은 이런 쪽은 미션스쿨 등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진 않는데 좀 뭔가 매력이 있어, 한번 내가 공부를 해볼까?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이 신앙을 공부하지만 if they don't have experience or they don't have any change of lifestyle, they will leave someday.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이 신앙에 대해서 어떤 체험을 얻지 못하거나 공부한 그것이 아, 내가 배웠으니까 이제 삶으로 내가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삶의 변화까지 되지 못하면 반드시 그들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든지 이 모든 것이 서로 흘러넘쳐야 됩니다. 병이 나아서 예수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공부하면서 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어려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부모의 손에 의해서 교회로 끌려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아 예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살아야지. 내가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 내가 이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삶으로 살았더니 이런 체험들이 있구나. 이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여러분 처음 어떻게 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어디로 들어오셨든 간에 여러분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계십니까? 만약 이 경계가 막힌 담으로 막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아직 이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내 속에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자꾸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배웠지 손발이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병은 나았지만 성경은 무지한다라거나 늘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그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체험한 기도의 응답도 겪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과 교회 때문에 생기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못되게 굴어서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못됐더라. 난 교회 안 가. 라든지요. 늘 교회가 막 거짓말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걸 봐서 아우 나는 교회는 진절머리가 나.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왔지만 교회 안에서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못되게 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이제 안 믿을 거야 라고 신앙을 떠나가게 되는 경우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기독교인과 교회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비록 현실이고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까지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너 때문에 난 예수 안 믿어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당신네 교회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 우리 이런 말 듣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정말 예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우리 서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가서 사과하시고 용서 빌어야 됩니다. 그거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건 미안하다. 우리 이거 얘기해야 됩니다. 이 영혼을 지금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놓친다면 그걸 사과할 수 있는 겁니다. 미안하다. 그건 내가 하진 않았지만 내가 정말 사과할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그 얘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The second is knowledge. 두 번째는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질 않는데요. 무조건 믿으라. 믿기만 하면 된다. 막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 이 기독교는 맹신을 강조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오해받게 됩니다.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강요해서 억지로 믿어 믿어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즉 성경 말씀 안에서 사회, 뭐 경제, 문화, 풍습, 언어, 다양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좀 더 지식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 누군가는 Somebody say, I don't understand. But somebody say, have faith, faith, faith. Yeah. But I can't believe why you push me. 그러니까 난 안 믿어지는데 왜 자꾸 내 강요하냐 이거죠. 그 말씀이 난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럼 그때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그러면 서로 질문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아 당신은 그게 이해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믿음이 이렇게 팍팍 안 된다는데 뭘 자꾸 강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내가 믿어보겠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볼게 그 믿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던 그 말들이 갑자기 오늘 내가 나를 눈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진해에서 오셨던 우리 할머니 계셨죠? 그 모매님이 아마 아주 오래전입니다. 정말 수년 전, 아마 2009년인가 200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막 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우 내가 왜 자꾸 눈물이 나는가 모르겠다. 내가 왜 자꾸 눈물이 나는가 모르겠다. 계속 그러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그 사실입니다. 꼬집거나 때리거나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눈물이 나겠습니까? 예, 눈물 안 납니다. 억지로 쥐어 짤 수 있는 게 아닌데요. 그분이 어 자꾸 내가 왜 눈물이 나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또 정말 수년이 지나서 다시 우리 교회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셨죠. 지식적으로 자꾸 뭔가 부딪히고 정체된다면 우리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도 해주시고 뭔가 이해가 필요하다면 조금 기다려 줘야 합니다. Another one is suffering. 근데 또 다른 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셔? 근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난 착하게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어? 근데 왜 세상이 이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이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그 난 하나님 있다고 안 믿어?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기회가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를 처음부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땅이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이 땅의 모든 지배권이 사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고통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것을 사담과 이 죄가 빼앗아가서 그 악한 것들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당신을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셨으니 하나님께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은 멈춰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셨음에도 당신은 여전히 사단 안에 놓여 있으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고통받는가? 라고 할 때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세상이 왜 그래?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세상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이 악한 세력들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장애물들로부터 우리가 그분들이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은 기독교인들과 교회 때문에 신앙을 떠난 것이겠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야, 너 예수 제대로 믿어라. 너 믿음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미안하다. 교회가 네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 용서를 구해야죠. 지금 교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 떠난 사람한테 그래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려면 교회 와. 이게 귀에 안 들어갑니다. 뭔가 지금 거기 찔려 있는데 그걸 빼주지 않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에게는 찾아가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물면 다시 돌아옵니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honest answers for honest questions.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마음이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한번 기독교를 한번 어떻게 해볼까? 내가 한번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문을 통해 들어오셨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을 때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은 어떤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Honest answers. For honest questions. 우리가 리셋 이후에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한 가지 마음은 솔직함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가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온전히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가면을 벗기를 원합니다. I want we all put off our mask. 왜 이 가면들을 모두 다 벗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실 저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데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사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난 정말 믿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린다 하여, 믿음이 없다 하여,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마음속에 상처 아픔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Nobody blame you.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분개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You must remember.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He is unconditional love. He wants to give you the satisfying life. Find the meaning of life, the find purpose of life.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 예수. 할렐루야. We worship. Come and sing. 오 예수. 아멘. 오 주님. 주님 솔직함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솔직함으로 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거짓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거짓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그 어떠한 거짓 없이 어떠한 가면 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함으로 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의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오늘의 정직함으로 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역사에 주셨어서, 주님 함께에 주셨어서, 주님 인도에 주셨어서 나의 하나님 정직함으로 서겠습니다. 어떠한 가면 쓰지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러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받아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함으로 서겠습니다. 오 예수, 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 예수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함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고 넘어서고 넘어서서 내가 주의 그 완전하신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속에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셨소서.